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땅의 햇빛이요. 해가 솟아 이 땅에 내리는 햇빛이던가. 나의 마음에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따뜻이 비춰드는 햇빛, 햇빛이 있어라. 빛이라도 정이 있는 그 햇빛, 사랑이 있는 그 햇빛, 당이요 그대 아닌 그 누가 나에게 안겨주랴. 나의 집 창문을 향해 눈바람 불어오고 불구름 밀려올 때 전선길 달리는 야전차의 그 불빛에 실려 내 마음에 따뜻이 비춰들던 그 햇빛. 그 빛이 아니라면 나는 집 없는 고아, 한지를 헤매이다 눈 속에 묻혔으리. 그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국을 빼앗긴 노예, 어깨 위엔 몽해가 지워졌으리. 당이여 그대의 빛발이 생명선이었기에 우리는 모진 시련도 웃으며 헤친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자랐고, 사나운 역풍도 맞받아 이긴 승리자로 세상을 굽어보며 사나니. 하늘이 있으면 햇빛이 있던가, 땅이 있으면 보금자리가 있던가. 당이 있어야 햇빛이 있고 당이 있어야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시련의 날에 눈보라를 헤치며 절감했노라. 사무치게 절감했노라. 아, 햇빛, 햇빛, 우리 운명을 다 맡아 꽃 피워주고 빛내어주는 진정은 원수님은 우리의 태양, 그 정으로 뜨겁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운 우리 땅의 햇빛이요. 햇빛이 비친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며 내 저국의 밝고 밝은 앞길에 햇빛이 눈부시다.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당 조선노동당,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아 안아주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조선노동당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이며, 그 품떠나 우린 못 산다는 격정이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는 것이니, 진정 인민의 삶과 미래를 다 맡아 안고 세월의 눈빛 속에서도 변할 줄 모르는 햇빛 같은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천만 자식들이 토치는 심장의 목소리 하늘 땅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 당의 햇빛이요.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